enjoy each moment before you die. 너도 헝이 너도 헝이 아쿠 너도 싸이 너도 싸이 아쿠 You break my heart.